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김원근 명칭 음악종합대학을 현지 지도하신 신돌 기념보고회가 1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55, 1966년 7월 12일 대학의 고룩한 용도의 자욱을 새기시며 주체적인 음악예술 교육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 아래 주체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선 우리의 음악예술 교육이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정력적인 지도 밑에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했으며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를 높이 모시어 더욱 찬란히 빛을 뿌리고 있는 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